예, 오늘 뭐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잠시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혹시 우리 가톨릭 신자들 성서에 약하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이렇게 미리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순례 우리 2012년인가요? 13년에 순례객들 이스라엘 갔다 오셨는데 혹시 가르멜 산에도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여기 예, 여기 그 새 요 위에 가르멜 수녀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요 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언덕, 그 언덕에 지금은 가르멜 수도에 이제 수녀원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 초막을 상징하는 모양의 지붕으로 이제 수녀원이 지워져 있습니다. 거기 그때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 갔다 오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예, 아, 자,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고요. 일독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이제 가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매일 미사 책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그냥 쭉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구절이 사실 몇 개 구절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빼서 이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그 빠진 부분에 제가 옛날에 이제 성서를 들을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수업을 성서에 대해서 이쪽 부분을 들을 때 구약 성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하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빠진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훼 이레라는 부분이에요. 야훼 이레라는 것은 이제 이 성서에 쓰여져 있는 그 히브리 말이고요. 원래 우리 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명을 받았어요. 하느님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제물을 바칠 산으로 가는 중이죠. 그죠? 산으로 가는데 아들이 가는 길에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을 바치러 가신다면서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할 때 그분이 생략이 이제 되어 있는데 생략된 부분에 보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아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성서 이제 하셨던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산까지 뭐 한나절 길게 잡아야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생략된 부분에 이렇게 보면 3일을 걸어갔다 그래요. 3일. 예. 한나절이면 가는 그 거리를 3일을 갔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본인도 그 하느님께서 그 내리신 그 명령이 그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인지 한나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별로 멀지 않은 그 산을 3일이라는 기간을 가면서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성서가 쓰여졌던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제물을 바친다,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다라는 것은 원주민들 어떻게 보면 고대이죠. 고대 문화 안에서는 공존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으로 바친다, 그것이 얼마나 큰 제물인지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큰 가장 소중한 제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시대죠. 그 시대에 아브라함도 그 보통의 다른 종교의 예식과 비슷한 아들을 바치라는 이제 명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 명을 수행하러 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죠. 그러면서 뭐 어떤 것이 가장 큰 재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아들을 실제로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갔던 그 안에 실제로 어떠한 제물이 바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하느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그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시대에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삶 안에 하느님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죠?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걸로, 하느님이 우리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하느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지? 하면서 길어봐야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를 3일이라는 기간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안 거두어 주시려나? 정말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되나? 그 많은 시간들을 걸으면서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왜 하느님이 똑같이 나한테 주신 시련, 걱정, 고민거리,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느님이 나한테 주셨지?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사실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대답으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환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기 죽이러 가는 건데. 예.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순양을 이제 준비하시죠. 그래서 번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련들 앞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많은 문제들, 걱정들, 아픔들 안에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고 하루면 걸어갈 거리를 3일씩 걸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방 닿을 수 있는, 금방 닿을 수 있는 거리의 것들을 고민, 왜냐하면 인간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기간을, 예, 하느님이 나한테 하신 거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야지 라고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과 우리가 견뎌내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힘든 거지만 동시에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그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에 있었던 그 내용,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다라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라는 그 구절이 우리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물을 포함하고, 하느님께 드려야 하는 뭐 희생 제물을 포함하고, 희생과 제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던져야 되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들 앞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라는 고백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아브라함이 겪었었던 그 고뇌의 그 순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죽여서 바쳐야 하는 고뇌의 순간만큼 많은 분들이 그 정도의 그런 어려움으로 하느님이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숙제들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거는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스스로가 자초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하느님이 마련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해석해 주는 그 구절, 하느님이 마련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분명하게 내 눈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순시기 여러분들이 제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하느님이 대체 날 위해서 뭘 마련하셨지?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지? 라는 질문들이 이 사순기 기간, 뭐 길게는 아니고 이번 사순 2주간에 주어진 구절이니까요,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